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리는 히어로, 오늘 벌써 10부예요. 10부. 네. 숫자 좋아요. 이제 그래도 거의 매주 안 빼먹고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울 뿐이야. 네. 게다가 우리 지금 설 연휴 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은 설 연휴 때 나가겠네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내일하고 모레 정도의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보통 화요일날 편집합니다, 요새. 예. 화요일 밤에 편집하고 수요일에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정도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예. 편집을 조금 빨리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 그거 쉽지 아무래도 않네. 근데 저희 이슈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오늘 녹음하는 게 이제 2월 2주차 이슈인데 목요일 예. 정도에 들려드리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갖고 한 수요일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가봐야죠. 예, 네, 가봐야죠. 저도 팟캐스트 요즘에 녹화를 하잖아요, 저는. 네네. 제 일주일에 하나씩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슈가 지나갔어. 생각했던 소재가 저 멀리 사라져가지고, 딴 사람 다 떠들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이 버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미 주말에 한번 녹음했었던 내용이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되면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뭐 미리 좀 띄워놓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예언은 제가 얼마나 예언이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던져주시면은 그 중에 절반만 맞으면 되지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잠깐 소개드리자면은요. 저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제주 화요일들은 스마트워크에 대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책, 디지털 정리의 기술의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광고 뜨기. 빼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광고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잠시 광고 나갑니다. 답답하고 빠르기만 한 디지털.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디지털 정리의 기술 지금 서점에서 주문해주세요.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오늘도 행아웃으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눈앞에는 눈앞은 이제 모니터죠. 눈앞에는 여전히 저희 박성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성우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라이프 원타임IT 팟캐스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편씩 좋은 팁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구독하기도 좋은데 저는 그 페이스북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페이스북 숫자랑 그 유튜브 숫자랑 꼭 일치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유튜브만 보시는 분도 제법 많은 것 같고 페이스북만 또 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링크로 돼 있으니까 구독은 안 하시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조금 아쉬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양쪽 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제 팟캐스트 광고만 했네요. 네, 박성우님 팟캐스트는 정말 꿀팁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것들 구독만 하셔도 꽤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나하나 따라해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좀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생활 스타일이 좀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초반권 이제 그 유효 기간이 끝난 애들이 좀 있어요. 대월이 그런 거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없어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예. 내용 많이 올려주시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저희 드디어 며칠 연속이죠, 이제?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5주인가요? 네, 다섯 번째인가요? 5주 연속으로 게스트를. 예, 네, 그 첫 번째로 모셨던 천덕님 빼고. 네네. 아니, 그때는 컨셉이 좀 달랐으니까. 네네. 컨셉 바꾼 후로 이제 5주째 모신 것 같아요. 네, 5주째 저희 섭외의 달인 박수부모님께서 또 섭외를 해보셨어요. 게다가 오늘은 당일에. 엄청난 일이죠. 녹음 당일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둘이서 하자는 얘기신 줄 알았는데 섭외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이게 행아웃의 묘미겠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화요일날 섭외하는 분이 오늘 갑자기 오늘이에요? 하는 바람에 네. 급하게 오늘 찾았어요. 다행히도 일요일 밤에는 분명 약속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네, 찔렀는데 하시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감사할 뿐이죠. 오늘 보통 저희가 다른 게스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왔었는데, 희정 씨가 그랬죠? 희정 씨는 그 깜짝깜짝 놀랐어요. 오늘의 게스트분은 조용히 계셔가지고 없는 줄 아셨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저희 영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양환입니다. 예전에 홍동희님 나오셨는데, 저도 에버노트 코리아 근무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행아웃, 그다음에 미스터 히어로, 들리는 히어로를 통해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알 발음이 굴러가. 지금 코 막혀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예, 졸리실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녹음하는 시간은 11시쯤 되는데, 뭐, 듣는 시간은 뭐 아무 때나 들으셔도 돼가지고, 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뭐, 에버노트 이제, 한 분만 더 모시면은, 에버노트 당 코리아 전 직원을, 알바도 모실 모시게 수 되는 있어. 건가? 알바 모셔볼까? 알바분 목소리가 아주 예술인데. 그래요? 괜찮네요. 못 들어보는데. 아마 잠을 못잘 거야, 사람들이. 아, 좋아하세요? 알바분 목소리요? 네네. 예, 강렬하죠, 예. 혹시 그 번역하시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번역하시는 말고, 그건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요. 아, 번역하시는 그분은 저도 참 모시고 싶기는 한데. 예, 그분을 모시려면 제가 되게 힘들어요. 섭외가 제일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럼 지금 에버노트 지금 사무실에 몇 명인 거죠?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를 살짝 하고 있어요, 사실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놀러 와주세요. 예. 네. 저희 약속 잡고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제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딱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에버노트 보면은 그동안 모은 쿠폰으로다가 포인트로다가 에버노트 예. 본사 하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125포인트. 그거 누르게 되면은 저희 미국 저도, 가는 거죠. 예, 오실 수 있어요. 저희 본사 방문 가능하고요. 다 네. 비행기표와 숙박비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니까. 달라 크죠, 여기? 예. 네, 그거 할 거면 제가 합정역에 내리라 그래요. 합정역이 아니구나.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예. 코리아 홍대 입구에 있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에버노트 코리아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미리 약속 잡고 가시면은 분명히 내쫓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미리 구글로만 연락 살짝 주세요. 찾아보면은. 항상, 예. 항상 이제 사무실에 막, 예, 직원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서 그냥 오시면 못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그럼 에버노트에 계시는 거는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현재 에버노트에서 고객 지원 담당하고 있고요. 네네. 여러분께서 이제 고객 지원 센터에서 뭐 고객 지원 문의를 주신 거나 티켓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본사 뭐 다양한 그전 세계적으로 에버노트 고객 지원 팀이 여러분을 돕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뭔가 좀 지금 며칠, 얼마 됐어요? 에버노트 쪽에서 일하신지? 에버노트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지난 6월쯤에 입사했던 것 같아요. 지난 6월부터. 예. 아, 그렇구나. 얼마 되지 좀 않았는데, 톡 오래됐죠. 예. 치니까 막 줄줄 나오네요. 트레이닝에서 오늘 뭔가 그러니까 깜짝 깜짝 놀랐네. 놀랐네요. 아침부터, 예, 오후에 첫 방송 듣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척. 예, 알겠습니다. 저또 에버노트 분 모셨으니까, 그 에버노트에 대해서 최근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죠? 네, 오프라인 쪽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항상 에버노트 프리미엄 가입하려고 하는데, 카드 결제해야 되고, 막 그래서 고민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좋은 걸 쓰고 있는데, 남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에버노트 프리미엄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희 애플 프리스비 잘 아시죠? 애플 프리스비에서 이제 에버노트 프리미엄 1년권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 건만? 1년간만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은 동일하게 5만 원이고요. 5만 원이요? 5만 예, 원? 프리스비 매장이 8군데, 전국에 8군데 있더라고요. 예, 얼마 팔린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이제 설 선물? 새학기 시작하고 설 선물, 그 다음에 새학기 시작하는 선물보다는 입학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좀 학생들이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취업 네. 선물, 입학 선물 이런 맞아요. 걸로 추천.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 금요일부터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딱 지난 금요일이죠. 근데 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다 팔렸을지도 몰라요. 이게 일주 반 정도 지났죠. 이제 거의 2주 가까이 지나가는데. 아 뭐, 그저께가 아니라. 아 그저께예요. 13일. 아 13일. 예. 아 그러면은 오 그럼 진짜 진짜 따끈따끈하냐 네. 이틀 됐네. 다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시작해가지고. 어 그러면 이거 방송 들을 때는 한 5일 정도, 5, 6일 정도 지난 다음에 들으시겠네. 예,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기 구매하기 전에 방문 전 한번 꼭 주시고 하나요? 에버노트 프리미엄 하나요? 물어보시고 방문해 주시면. 아, 그 얘기는 굉장히 조금 뿌리셨다라는 얘기네요. 그거는 네, 저도 모르고요. 저의 말 중에서 뭔가를 찾지 마시고. 예. 워낙 굉장히 고의적으로 조금 부렸다는 얘기구만. 물을 많이 마시고 있네. 알겠어요. 아, 참,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데, 우선 뭐, 예. 에버노트를 안 쓰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에버노트는 무료하고 유료, 프리미엄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두 개를 제공을 하는데, 예. 프리미엄을 쓰게 되면은 월에 사기가죠? 맞습니다. 업로드용 사기라. 네, 그리고 1년 단위로 해서 구매를 쓰실 수 있는데, 그 금액이 5만원입니다. 보통 지금 영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애플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쪽에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웹상에서 카드 결제를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셨어요. 그쵸, 그쵸. 근데 또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걸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오프라인에서 프리미엄 1년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뜻이, 예. 포인트를 사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카드를 판매하는 개념인가요? 둘 다죠. 무슨 얘기냐면은 프리스비 방문하셔가지고 프리미엄을 일반 카드처럼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네네. 에버드 프리미엄 카드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방문해서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로그인한 계정에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죠. 총 120포인트 적립이 되고요. 120포인트는 네. 1년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사용할 수 있는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예. 한 달에 1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희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달에 10포인트씩으로 연명하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 동안 10포인트로 쓰고 이제 안 쓰고 버티다가 한번 무료로 좀 쓰다가 갑자기 인양이 부족해지면 또 10포인트 쓰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아 이게 1기가 4기가가 되니까 또 4기가 또 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또 근데 너무 그 업로드 용량 채우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으셨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예. 업로드 용량보다 이 공유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예, 예.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향상되는 게 많아서 프리미엄과 본격적으로 좀 협업으로서 에버노트를 활용하려면 좀 프리미엄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조만간에 이제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같이 막 데이터를 주고받고 얘기를 주고받을 때 노트북을 만들면은 예, 권한을 예.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이 프리미엄이 있어야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뭐 이런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건?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아 그건 아무나 돼요 이제? 예예 예. 일단 권한 받으신 분들은 아무나 다 아니 받는 사람은 상관없고 주는 예. 사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프리미엄 아닌 분들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럼 뭐 용량만 말해? 잠깐만 준다라는 말씀이 뭐요? 그 노트북에 아, 그러니까 노트북에 그 쓰기 권한을 이제 그렇죠? 무료 사용자도 줄 수 있다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왜. 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왜냐면은.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의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이분님이 당황하는 게 그동안 강의를 계속했잖아. 아, 진짜요? 아니요, 전체 메일을 뿌리면 상관없긴 하지만은. 예, 사실 예. 저도 지금 프리미엄 때문에 프리미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하려면은 예, 예. 그 무료 사용자분들도 지금 사용하면서 충분히 써보고 예. 그 다음 스텝에서 지금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비용을 지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로 포커스가 제가 뭐 팀이라는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지금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아. 우리가 공유 폴더를 만드는 것처럼 공유 노트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노트북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노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폴더를 공유하는 개념이었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는 유료 사용자, 돈을 낸 사람만 노트북을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에버노트 코리아에 계신 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료 사용자가 아니라 무료 사용자들도 이렇게 공유해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라고 바뀐다는 거죠. 해주셨어요. 진짜 그럼 정말 무료하고 유료하고 차이가 없어졌네요. 차이가 있죠. 프레젠테이션 모드는 아직 아, 맞다. 무료 사용자만, 비팅. 프리미엄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고, 네네. 막상 또 말하려고 하는 건 차이점을 말하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오피스 수이트 쓰는 기능이 프리미엄 사용자는 전체 기능을 다쓸수 있는데 무료 사용자는 오피스 수이트를 일주일만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못해. 워드, 네네. 엑셀 파일을 그 안드로이드 에버노트에 그 오피스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으면 그 네. 파일을 수정하는 그 앱이 오피스 스위트라는 앱인데 이제 프리미엄 사용자는 그걸 가지고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무료 사용자는 그 일주일 동안은 이제 체험 모드로 유지가 되고 일주일 지나면 볼 수만 있어요. 뷰만 가능. 뭐 그건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런 정도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에버노트를 한번 정리해갖고 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만들었었잖아. 표로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어디 누군가 여기 그걸 있어요. 제가 잠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네, 찾으셨구나. 일단 노트당 최대 크기가 일단 100메가잖아요. 프리미엄 사용자들은. 예. 근데 무료 아직 프리 계정 사용자들은 25메가바이트가 최대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월 업로드 허용량은 프리미엄 사용자가 4기가바이트인데 반해 프리 계정들 사용자는 60메가바이트. 60메가바이트면 보통 2메가 정도 되는 JPG 이미지 30장 올리면 꽉 차요. 예. 많이 이미지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차이점 하나로는 이제 모바일에서 암호 걸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버노트 처음 킬때 이제 뭐핀 암호라고 해서 암호 잠금 기능이 프리미엄 계정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암 스캔하는 기능들은 프리 사용자들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 명암 스캔 예, 기능은 명암 스캔 제한적이고. 기능은 예, 제한적인 상황. 생각해보면 근데 스캐너블은 프리 사용자 되나 안 되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스캐너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 스캔업 때문에 갑자기 막혔어. 무엇보다 이제 또 괜찮은 것중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관련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컨텍스트. 예, 맞아요. 예, 영화 컨텍스트 요즘에 기능. 예. 핫한 아주 이슈죠. 예. 내가 작성하고 있는 노트에 관련된 어떤 뭐 예전에 홍동희님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같이 보여주는 관련 검색 노트들. 결과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노트든지 관련되어 있는 거 쭉쭉쭉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런 기능을 프리미엄 사용자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트 버전 이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 만약 진짜 좋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이제 그게 저는 그거 없으면은 정말 에버노트 욕했을 거야.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에버노트 에버노트 웹이 바뀐 이후에 묘한 현상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네. 네. 그 이전 노트를 덮어씌우는 현상이 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썼는데 과거 네. 노트가 갑자기 그걸 덮어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 복구하려면 다시 히스토리를 뒤져서 끄집어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모바일이랑 PC랑 이렇게 쓸땐 문제가 없는데 웹만 쓰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웹에 조금 뭐가 부족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선하겠죠. 맞아요. 예. 그 얘기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맥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제 에버넷에 들어가게 되면 예. 작년에 작성했던 노트를 제가 수정도 안 했는데 수정한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며칠째 계속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일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지 않아도 무인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예. 이곳에서 우리 이렇게 하죠. 그 네. 히스토리를 남긴다에 그 영원님 발음에서 자르고요. 지금 네. 얘기 알리고 이별 상담해요. 내용 좀 예. 확인해 이건 제가, 예, 편집자 마음대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인 저기 조금 지원 들어가 사진 볼게요. 따라서. 네, 좀 들어가서. 네, 어쨌든 말씀해 주셨던 대로 프리미엄 기능하고 무료 기능하고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무료로 만족하셨던 분들은 더 좋은 기능들이 분명히 프리미엄에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 초대하면은 포인트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그 체험해 보면 되지. 맞아요. 자기가 태어난 다른 사람 초대하면 되잖아요. 경험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초대하면 돼. 간혹 자기가 자기 초대한 경우 있는데 예. 그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떻게 찾지? 아씨. 친구 초대할 때 포인트 추가되는 정리 기준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약간 어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 아이디 하나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로그인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분의 아이디를 만들어줘서 내 컴퓨터에 로그인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포인트 적립이 안 돼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친구 새로 가입하는 계정이 새로운 한 번도 에버노트가 동작되지 않은 로그인되지 않은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 모바일 기기에서 기기. 수행을 하셔야지 정확히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오, 예를 그거 들면 진짜 예. 어려운 일이다. 맞아요. 좀 그래서 좀 까다롭긴 한데 실수로 띄웠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렇구나. 네, 그 에버노트 그거는 예. 명절 때 남의 노트, 갤럭시 노트 빌려가지고 그래서 잠깐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빠져나오는 게 최고예요. 그것도 방법이죠. 예. 네, 바로 지난주에 에버노트 강의 했었거든요. 음? 어떤 걸로요? 아, 저 매달 강의하잖아요. 예. 네, 매달 마이크임팩트 스쿨에서 에버노트 100% 활용하기라는 강의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18기째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설날하고 추석 때 빠놓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그 부분이에요. 자, 명절 때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스마트폰을 최신 걸로 바꿨다. 노트 시리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잠깐 빌려가지고 에버노트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했다 빠져나오시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만큼 남는 장사가 없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맞아.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거. 네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디야. 그럼요. 설날 때만 하면 되고, 추석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상한 팁을 우리가 안내하고 있어. 네네. 아, 근데 사실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제가 아까 제일 궁금했던 그거였어요. 카드를 주느냐, 안 주느냐였는데, 에버노트 카드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예. 프리미엄 거. 이게 초록색 카드인가요? 초록색입니다. 1년 거는 초록색이죠, 예. 저희도 좀 예전에 갖고 있어 봤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근데 예뻐서. 아직 갖고 계신 거를 동일한 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예. 네. 저도 디자인이 모양이 안 조금 좋아가지고, 예, 디자인이. 그 이전부터 왜 이런 거를 좀그 안내놓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프라인을 풀렸다라고 하니까, 혹시 뭐이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에버노트 매니아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수제 파는 용도로도 한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에버노트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나왔다라는 얘기, 그 프리미엄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렸고요. 그 프립스비 8곳에서 금요일부터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설 명절 전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사가지고 조카나 이런 애 선물 주면 되겠네. 네. 마침 뭐 이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그 요즘은 저 강의 들었던 분들이 그 사이트에다가 리뷰를 안 남겨주시고 가끔씩은 저한테 메일을 직접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번에 에버노트 활용법 강의 들었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번 강의 통해 갖고 에버노트를 본인 업무에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면 좋을지 좀 모습이 그려졌다고. 이거를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삶에 좀 녹여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에버노트가 정말 좋기도 하고 혹은 불편하신 것들도 있겠지만은, 좋은 점들만 취해서 조금 조금씩 활용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노트 분이 나오셨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미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꼭 한번 편집도 들으실 딸리겠죠? 분이라서 했고요. 네. 편집도 딸리겠죠? 아, 그렇지 않아요. 편집이 잘리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끔씩 저희도 제품을 사는 회사 중에 하나죠.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샤오미 거 제대로 산게 없어요. 일단은 그 샤오미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그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샤오미가 유명한 건 애플 뺏겨 쓴 걸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네네. 프레젠테이션 받고부터 해가지고 회사 운영하는 느낌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UI 그리고 폰 디자인까지 다 이제 많이 따라했는데 샤오미가 이제 미국에 드디어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네. 이제 뉴스가 됐는데 신기하게도 폰은 안 가요. 갈 수가 없겠지. 폰과 태블릿은 없고 일단은 그 외의 액세서리들 뭐 미밴드, 헤드폰 뭐 이런 것들. 부터, 스토어가 생겨요. 근데 이제 스토어가, 미국 전용, 미국 고객 전용으로 샤오미 온라인 스토어가 개장돼요. 아, 온라인 스토어가요? 예, 온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샤오미는 오프라인 스토어가 없잖아요. 네네. 온라인 스토어가 미국 전용으로 이제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액세서리를 판다고 그러는데, 얘네가 이제 그 주력 제품을 팔 수는 없어요. 그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미국에다 팔게 하고 하려면은 일단 특허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뭐 디자인 특허니 무슨 특허니 해서 다 하나 잡아서 괴롭힐 게 뻔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고, 일단은 그 지금 그 대륙의 실수 시리즈로 정평이 나 있는 액세서리부터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배터리는 이미 뭐 그 일부러라도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샤오미 배터리는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네, 저도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배터리의 짝퉁도 되게 많고. 그 제품이랑 짝퉁이랑 비교해보면은 되게 웃겨요. 딱 비교를 두 개 같이 놓으면 예. MI 그 짝 살짝 비틀어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요? 네, 봐야겠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품이랑 비교하면 이제 글자가 기울어져 있고, 그러니까 네. 같이 안 보면 잘 몰라요. 지금 영원히 보고 계시죠? 영원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것만 봐서 모르고 정품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샤오미의 헤드폰 중에 그 피스톤 2라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최신 버전이 피스톤 2인데 피스톤 2 표현 진짜 좋아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조금 넘짓할 거예요. 그게 지금 네. 온라인에 사면 2만 원 넘짓할 건데 이렇게 평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짝퉁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짝퉁이 없는 게 없어요. 샤오미 제품이.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품의 퀄리티가 일단은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제품이 미밴드예요. 그 액티비티 트래커. 네. 미밴드 가격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쇼핑몰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이제 그 뭐 쿠팡 티몬에서 봤나? 티몬에서 2만 얼마에 봤어요. 네. 그 정도면은 거의 남는 거 별로 없이 팔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건 똑같겠네요. 왜냐면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불이 네. 제일 싸요 지금. 거의 똑같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차이 없이 한국에서 팔고 있거든요. 미밴드 평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주는 데이터나 이런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지금 벌써 많이 선호하시고 사고 계시더라고요. 사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아직 샀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알리의 제품은 네. 집에 와야 산 거예요. 아직 안 사서 집어들기 전까지는. 아직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야 사는 거라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산 건지. 몇 개 샀어요, 몇 개? 일단 테스트로 한 개. 한 개? 일단 써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선물용이에요. 어머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작동 여부 확인하고 드리려고요. 뭐 제가 살려고 일단 산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그 G-Watch를 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딱히 네, 액티비티 트래커는 따로 살 필요는 없고, 액티비티 트래커는 이제 그런 거 좀 돈이 들기에, 그 시계류에 돈이 들기에 좀 힘이 들고 아깝고, 특별하게 액정은 필요 없지만 내 운동량을 좀 체크해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엔 좋은 것 같아요. 뭐 폰 일부러 켜서 운동량 확인하기 귀찮고, 또 멀리 운동할 때 내 보수 같은 거 확인할 때, 또 요즘에 폰 워낙 크잖아요? 아이폰 6 플러스 5.5인치 막 그런 거 사실 운동할 때 달고 들고 다니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려면 좋은데 아직 사실 그런 용도로는 약간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괜찮은 제품인데 하여튼 이런 류의 제품들, 그러니까 폰과 패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을 미국에 이제 팔려고 내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법 팔리지 않을까 지금까지 평을 봐서는. 그리고 이게 은근 애플 제품이랑 깔맞춤이 돼요. 샤오미. 맞아요, 잘 만들었어요. 예, 그니까, 애플 제품이랑, 왜냐면, 이제, 짝퉁답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애플의 다양한, 애플이 아니라, 샤오미의 다양한 제품들을 미국 분들도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번에 그거 봤을 때, 미박스,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미박스인가 맞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IoT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니까, 얘네가 요즘에 내놓는 제품이 만만치 않아요. 공기청정기기도 있어. 예. 저 그것 때문에 직구 사이트 가입하셨다는 분 봤어요? 샤오미 직구 사이트 따로 있어요. 제 알기로는. 샤오미 직구만 하는 애들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리고 IoT에서 IoT라고 해서 뭐, 그 스마트 LED 전구도 있고, 얘네 전구 되게 제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샤오미 제품이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살만하니까, 뭐, 이게 뭐 사지 마라, 사라,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뭔가 그 검토를 하실 때 같이 넣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하네. 샤오미 공기청정기 지금 검색해봤는데, 이거 애플 제품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샤오미들이 알루미늄처럼 생겨서 그 마치 뭐랄까 맥북에 크게 통으로 만들어 세우는 것 같은데 완전 이쁘다 이거. 하여튼 그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진출에는 분명히 영향력을 가질 거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은 제가 보기엔 한동안 힘들 거예요. 아마 거의 몇 달 동안은 아마 몇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는 들어가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미국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잠깐 제품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우리나라에도 샤오미 제품들 들어왔잖아요.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죠. 많이 들어왔죠. 근데 지마켓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보면은 제가 미밴드만 아마 들어와봤는데 미밴드만 파는 게 아니고요. 그 배터리 팔고 있고 피스톤 이어폰 팔고 있고 스와로스키 이어폰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샤오미 거 지금 폰이 정식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악세사리부터 먼저 던지고. 그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혹시 그러면 그 미밴드라든지 다른 제품 사보신 거 있으세요? 그럼 샤오미 배터리? 저는 샤오미 배터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LED 아시나요? 샤오미 LED 4,500원 정도의 아 맞아요. 샤오미 LED 있어요. LED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USB LED. 예, USB에다가 딱 끼기만 하면은 불이 예, 손전등 저리 가라. 그 다음에, 스탠드 저리 가라. 그 정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USB 끼기만 하면 돼요? 예, USB 끼면 돼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 우리 휴대용 배터리에다 꽂으면. 네. 되게 세게 나오고. 어허. 지금 손에 들고 있잖아요, 영원님이.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겠지만, 하여튼 영원님이 지금 저한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어디다 쓰세요? 행아웃 할 때, 제 조명으로, 개인 조명으로. 얼굴 잘 보이거든요, 지금. 아쉽게도 들리는 게 오라서 좀 얼굴이 잘 안 나오겠지만, 성원님과 일몽님을 위해서 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끈 거와 켠 거 차이. 아, 그 저희 제품 리뷰하거나 사진 찍어도 괜찮겠네요. 그쵸, 예. 무서워요. 끄지 마요. 켰어요. 아, 눈앞에서 계속 껐다 하고 계셔가지고. 아, 저 두 개의 제품 사셨군요. 예. 형님 직구하신 건가요? 공구로 파는 거 샀어요. 보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티몬에서도 팔고 있고, 뭐, 기타 소셜 커머스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팔아요, 요즘에.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개인이, 뭐, 수입해서 파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샤오미 물건은 정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은, 그렇죠. 웬만한 물건은 국내에서 다 구입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국내에서 구입하면 알 것 같아요, 샤오미 건 이제. 왜냐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는데도, 짝퉁인데, 샤오미가, 그, 이만큼 성장을 했고, 다시 또 짝퉁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터리 바꿔놓은 다음에 그 정품 인증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샤오미도. 네. 거기 넣어보니까 이미 수만 명이 그 똑같은 번호로 조회를 했더라. 짝퉁이었어. 저도 지금 겁나 쓰지 못해 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런 의미를 상관 안 할 정도로 짝퉁의 짝퉁도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꽤 쓸만하고요. 그렇죠. 예.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죠. 네. 샤오미 미국 진출. 아직 폰은 못 들어갔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들 중국에서 나와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것들,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것들, 액세서리 시장도 어떻게 바뀔지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세 번째 얘기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잊혀질 권리라고. 예, 잊혀질 권리. 요즘 한동안 되게 이슈였었죠. 예, 한참 이슈였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어쨌든 디지털 생활을 하면서 디지털상에 던져놓고 또 남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검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잊혀질 권리죠. 그래서 꽤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승소를 해서 정말 그 사람을 지워주는 것들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하고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동안 우리가 기록했었던 것들, 작성했던 것들, 한마디로 누군가 주고 왔었던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 스토리나 거기에 남겨놨던 것들, 싸이월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혹은 지금처럼 에버노트에 우리가 기록해놨었던 일상들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맞아요. 그거 되게 좀 고민거리예요. 그 되게 많이 제 아이디와 그런 걸로 만들어놨는데. 네. 갑자기 내가 죽으면 그게 다 허공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죽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또 생각해보면 또 묘하고 그런 차례예요. 혹시 에버노트 쪽에서 그런 일 생길 때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긴 하네 갑자기. 일단 본인 계정은 본인만 접속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디 암호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 인증할 수 있는 경우에 뭐 별도의 OTP 사용하실 거고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아이디 암호를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상속 같은 것도 고민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관에서 네. 보면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유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걸 통해서 법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예 그 상속이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상속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계정 상속제를 도입을 했어요. 예. 고인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상속제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까지는 고인이 사망하신 분이 생기게 되면은 계정을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동결시켰다라고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네네.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돌아가신 지 2년 되신 분을 제가 페북에서 보고 있는데 네네. 2년 뒤에도 생일이라고 뜨고 들어가니까 내용 다 보이고 네. 그리고 그 따님일 거예요 아마. 따님이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런 글이 없었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생일 때 한번 나오고 올해 생일에 이제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사진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꼭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저거 기사를 보면서 저 조금 궁금했었던 게 뭐였냐면 이거를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저도. 네, 이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가 남아 있겠지만 그게 공공재고 빅데이터에서 퍼지지 않는 이상이야 갖다가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좀 하나가 들었고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건가? 뭐 어쨌든 이게 외국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나왔었던 내용 그대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동결했었다라고요 계정을요. 그 계정이 동결하다 보니 사람들이 글을 남기거나 편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결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페이스북에서는 12일자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계정 상속제라는 걸 시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계정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이 법정의 대리인이 그 고인이 남기신 글이랑 사진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 설정한 거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퍼박이라든지 계속 글을 남기고 관리하는 것들이 조금 가능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전체 기능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수정 같은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대신 전체 기능은 안 되죠. 근데 웃기는 거는 고인을 대신해서 새로운 친구 맺기도 가능하다 그래요. 엥? 친구 맺기. 그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개념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그 디지털 추모관? 네. 그 정도로 의미해서 방문자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남길 수 있도록 해준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맞겠네. 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페북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구글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더라고요. 네, 구글에서 2013년도에 처음으로 휴먼 계정 관리자라는 도구가 있어서 사용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상속인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속인은 지메일이랑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나머지 서비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이 든 게 구글도 이렇고 페이스북도 이렇다는 거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랑 패스워드 걸 전제로. 네. 그렇죠. 알려주면 모르겠지만 그럼 쉽잖아요. 그 사람 걸로 로그인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 때 뒤져보고 싶다란 말이죠. 그동안 어떤 글을 남겼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지금 굳이 2014년에 있었었던 구글과 다르게 페이스북이 또 조명받는 이유는 저는 SNS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개인 대화 뭐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네, 지메일이랑 메일하고는 진짜 클라우드 다르죠. 서비스 쓰는 거라고 다르죠. 메일이야 사적인 메일이 될 수도 있고, 온 개인 그 회사를 위한 메일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메일을 주고받는 거하고 우리가 페북에다 글을 남기는 거, 댓글을 남는 거, 그건 분명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따라하기도 뭐하고 안 따라하기도 뭐. 근데 그게 미국부터 하는 거죠, 지금 서비스가? 네, 맞습니다. 예, 전 세계 다 동시에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스케일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전 세계 그 얼마나 많겠어 사람이. 정말 많은 아무튼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을 텐데.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은 그 온라인 상속이라고 하는 것들, 디지털 추모관 이쪽이 조금 더 강화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안철수 선생님도 안철수 씨도 언급해갖고 꽤 유명해진 책 중에 하나가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죠. 예. 예,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비슷한 일로에서 창업하는 사람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람의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대기라든지 오지 못하더라도 글을 남기는 것들 그래서 서로 좀 위로하고 위로받는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좀 힘을 얻는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 이번에 저는 페이스북 이슈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참, 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또 다른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공개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런, 그거 되게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유명한 건 아니고 옛날에 우스개 만화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진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사주를 본 거야. 이제 사주를 봤는데, 아, 당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당신이 수명을 다 채워야 죽는다. 이게 이제 들어가서 되게 좋아했어요. 네. 되게 좋아했는데,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식물인간은 아니고, 다 들리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들이 이제 짐 정리한다고 아버지 집을 방을 정리하는데 뭐 이상하게 막 나오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사실 조금 그러니까 뭐그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그좀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 네. 내 담벼락은 그냥 폐쇄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 페이지는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페이지는 일종의 공공재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쵸. 좀 남겨놓고, 개인적인 얘기가 담겨있는 그냥 내 페이지 담벼락 그냥 문 닫아버렸으면 하는 게 사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정리라는 차원에서 그런 디지털 유산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때가 된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좋은 논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유산이라는 거는 네. 금전적인 것만 돼서 상속받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해외에서부터 이제 디지털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은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망자에 대한 개인 본인 인증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될지 그게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법적 상속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만 전문적으로 또 해결해주는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될것 같고요. 네. 아까 성원이 말씀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공감하는 게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딱 무슨 일이 생겨갖고 쓰러지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자기 친구한테 부탁한 게 예. 빨리 집에 가가지고 그 하드드라이브 지우라고. 네. 남자분들은 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드 드라이브죠. 유서로 남겨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민망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 그 여러 가지들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제. 이제부터 서로 정립이 돼가는 것들이니까 잊혀질 권리와 더불어서 남겨질 권리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명명하자면요 이두 가지는 계속 이슈가 좀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또 골라주신 이슈가 그 양피지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생각이 났었던 거는 뭐냐, 이집트 이런 양피지가 생각이 났었어요. 항상 기록을 하는 도구잖아요. 네, 뭐 디지털 양피지에 대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갑자기, 예. 갑자기.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한 아, 네. 6시간 전인가? 5시간, 7시간 전인가요? 예. 초청을 받아가지고, 무슨 주제란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박성원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인터넷을 바로 찾아봤죠. 가장 관심이 가는 이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그, 아, 뭐라고 하나, 사이트 하나 있는데, 블로터? 블로터.net. 네, 블로터. IT 관련된 많은 재밌는 얘기를 읽을 수 있는데, 거기 오늘자 기사로 한 가지 올라온 게 있었어요. 빈트서프, 디지털 데이터, 미래의 못 읽을 수도,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네. 앞서서, 임봉님께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내가 잊혀지기 싶어서 잊혀지는 것보다, 나중에 10년, 100년 뒤에는 그 자체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잊혀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죠. 빈트서프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TCP/IP라는 그 인터넷 전송하는 모든 프로토콜의 그 시초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기사에 따르면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 뭐 의장이나 구글에서 부사장 자리를 맡고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저장된 파일을 미래는 읽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곧 디지털 암흑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디지털 암흑 시대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양피지를 얘기를 했고, 그 과거부터 이제 디지털 양피지에 대한 기술을 이제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읽은, 예. 재밌는 얘기가 이게 살펴보니까 디지털 양피지라는 게 딱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영화 한 편이 생각났어요. 어떤 영화요? 콘택트. 97년도에 이제 리퍼스트가 나왔던 예, 콘택트. 칼 세이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칼 세이건이 예, 원작자. 칼 세이건이 책의 원작자고 원작자였죠. 그렇죠. 네. 그걸 영화한 영화가 콘택트죠. 네. 약간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세티 프로젝트가 이제 콘택트랑 좀 관련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외계에다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인류의 이제 존재를 알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언어라는 게 그 표기하는 표기 방법과 그 표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의미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외계인은 우리의 그런 표기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언어를 알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호를 보낸다고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 외계인들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에 기록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앞으로 100년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 아무리 이제 우리가 남겨준 유산들도 못 볼 수도 있다. 잊혀질 수 밖에 없다. 예, 그러한 좀 재밌는 관점에서 요 내용을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뭐, 이제, 요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데이터에 대한 전체 스냅샷을, 잠시만요.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네. 말한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짜 쫄쫄해. 예. 재밌네요. 네. 디지털 RPG라는 이제 어떤 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가 아니고요. 어떤 기술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에코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이제 디지털 양피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이 GPT 상용문자를 해독을 못했어요. 그때, 네. 이 상용문자를, 몇 세인지 기억했는데, 한참 동안 그 못하다가, 이제 로제타 스톤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예. 루지타 스톤이 이집트 상형문자 해석의 시초가 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근래에 읽을 수 있는 언어와 이집트 상형문자가 같이 써 있었어요. 똑같은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두 개, 그러니까 번역문인 거야, 그 자체가. 원문과 네. 번역문이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해독하는 사람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제 같은 글자 쓴건 이제 번역이 또 추가로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 상형문자 번역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집트 상형문자 자체가 이제 잊혀진 거죠. 이제 그때는 그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내용이었고, 그 소통하는 문자였을 텐데, 이제 현대, 그때 입장에서 이제 미래가 된 거죠. 맞아요. 그 문제의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고, 다행히도 누군가 중간에서 그거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나마 한 거지. 안 그랬으면은 이제 영원히 해독 못하는 문장이 됐겠죠. 그런 말 비슷한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암호가 있으면은 암호를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만들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말로 다 하는 것들이고, 후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록되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뭐가 남을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100년, 200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볼 때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쓴 글을 사람들이 200년 후에 수정을 봤는데 제가 쓴 소설일지 일기일지 그걸 알 수 있을까? 역사물인지 맞아요, 맞아요. 역사물인지 모르는 네. 거지. 네,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픽션이지 아닌지. 맞아요. 그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지금처럼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후대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음이랑 신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걸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양피지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콘택트에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계에다가 태워서 보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타임캐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관리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문자나 이제 어떤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꾸준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예전에 이제 윈도우 쓰시기 전에 MS-DOS라고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지금 뭐 디스켓이나 이제 뭐 하드디스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돌릴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돌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몇 게임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어요. 아, 내가. 그, 예, 박성원님께서 진정한 디지털 양피지를 환경을, 시스템을 환경을 구축하고 계시군요. 제가 최근에 그 루카스 피를 게임 좀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구축했어요. 아,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예, 앞으로도 뭐, 워드 문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런 문서들이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맞아요. 예,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뭐, 저도 우연히 시도를 한 건데, 하여튼, 그런, 그런 것들이, 그런 문서들이, 문서가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MP3를 듣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확장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소리의 확장자도 이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확장자들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 지금 플레이어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려면 옛날 소프트웨어 뒤져서 찾아야 돼요. 그런 리얼 플레이어도 있었고 많았었죠. 그리고 그런 거는 그래도 지금 재생이 가능한 일들도 있는데 그 옛날 휴대폰에서 녹음을 하면은 이상한 확장자로 녹음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재의 최신 그 음원 플레이어로는 안 플레이돼요. 플레이 안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이제 좀 난감해지는 거죠. 데이터는 있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SWP가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SWP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으면 안 되겠죠. 네, 없어야죠. 네. 근데 지금 그쪽도 오픈소스라 그러던가요? 그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워드도 마찬가지고. 네. 통합적으로 좀 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시도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뤄져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해야지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직지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 오래됐고, 판권이 없는 책들 같은 것들 모아다가 인터넷상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개인적인 측에서는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없네. 뭐 좋은 재밌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네네. 뭐 좀 자기 주변에서 많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인이 찍고 있는 사진이. 그러면 몇 개는 좀 출력해서 보관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나마 남겨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증발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앨범으로 뭐 꼭 있었으면 하는 사진들, 추억으로 남긴 사진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앨범화 시켜서 실물을 요즘에 그렇게 못 필요 있어 하지만 실제로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 사진 찾으려고 그러면요 없어요. 못 찾아요. 맞아요. 너무 사진도 많고 그냥 그런 거는 앨범화 시켜 두시는 것도 이런 거의 일환의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앨범이 만일에 한 1000년쯤 지나서 어디서 누가 발굴을 했으면 1000년 전 사람들의 어떻게 살았냐를 알 수 있는 근원적인 자료가 되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맞아요. 예. 아날로그가 전혀 없어버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그 중간에 고리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질 수도 있겠죠. 요즘 그렇죠. CD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고 정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고 생기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가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 좀... 화질은 빵빵한 걸 사야 돼요. 하드는 한 5테라 뭐 이런 거 사야지. 네, 결론은 네, 하드는 빵빵한 거 사자. 최대한 여기다 넣어. 결론은 가자. 얘기를 하자면 네, 이상한 것들은 그 미리미리 성수고를 하거나 지우자. 네, 그래 좀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이 잘 되는데 왠지? 연결이 되실 수 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너무 빠른 변화가 있기는 하죠. 그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항상 얘기하는 변화가 있어요. 탈 것. 얼마 전에 또 성우님하고 또 재밌는 거 타고 왔었죠.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지금 전기... 보이는 이어로 간만에 또 촬영을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도 좀 비슷하게 이어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트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야? 보통 주차하는 데에서 주차를 못해갖고 몇 바퀴 좀 돌았는데 그 사이드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마트 안에. 저는 평소에는 놓치고 갔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처음 봤던지요. 3대 정도를 주차해서 전기차를 충전해주는 충전소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뭐랄까 약간 알고는 있었지만은 미래에 온 느낌? 괜히 그런 게 되는 거죠. 저희 회사 근처에 전기차 네. 충전기가 있어요. 걸어서 3분 안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회사 근처에 한 바퀴 돌다가 충전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건. 마트나 회사 충전하고 있던 차는 있었나요, 근데? 충전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레이 전기차 있잖아요. 그거 충전 중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마트 보면은 그...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는 그걸 봤고. 마트에 네. 뭐가 마트에서는 이제 삼성 시리즈 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충전하고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코드 꽂아가지고 꽂아서 꽂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공유전화 복수에서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아침 마침에 제가 봤었던 게, 그 애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 뉴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뭐 계속 말만 나왔었잖아요. 네. 말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밝힌 게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었었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13일자로 애플이 타이탄이라는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를 1년째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라고 싶으면서 애플은 할 것 같아. 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사실은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살짝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뭐 네. i 시리즈 아무거나 다 만들 거냐 하면서 괜히 i차 그림 이상한 거 하나 i차 붙여 가지고 나오고 막 네. 사과 그림 돼 있는 i카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랬었죠.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전기차라는 게 모터 기술이잖아요. 모터로 가는 차기 때문에 기존의 그 가솔린으로 가는 차하고 좀 사뭇 다르거든요. 차 자체가. 예, 뭐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예, 전기차라면. 그러니까 뭐 이건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해서 제조업체하고 부품 공급업체 전문가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나라는 얘기는 애플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 뭐 거의 믿을만한 거겠죠. 뭐 전기차를 애플이 진짜 다 만들 거냐? 이게 사실은 애플이 뭘 만든다는 거는 옛날부터 TV도 그렇잖아요. TV도 나온다 하다 끝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차도 꼭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는 게 자동차는 전기 제품이랑 또 다르거든요. 전자제품이랑. 왜냐면 이 안정성 문제나 이런 게 노하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물론 테슬라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만들고 시작했지만, 그런 기사도 있어요. 애플 직원이 테슬라로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순환 중이래요. 테슬라 직원 애플 가고, 애플 직원들은 테슬라 가고 그런 중이라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애플이 꼭할수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에. 자동차로를 만든다는 건. 몇년 그리고 더 걸릴 클럽사에서 거죠. 나온 거는 그 얘기였었죠. 무인주행. 네. 예, 그, 벤의 무인주행은 차도 카메라 달린 같이 거? 바꿀 거다. 네네. 아무래도 무인주행은 계속 이슈가 될것 같아요.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은 사회 자체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 뭐 급발진부터 시작해갖고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인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가는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하셨는데 마침 또 기사가 같이 이어지는 게그 테슬라에서 가정용 배터리팩을 생산하겠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거 봤어요. 네네. 이후까지 되게 되면은 정말 전기차가 조금 더 보편화되지 않을까. 유가만 좀 올라주면.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그주 안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났고요. 그거 못 봤어요. 못 봐셨어요? 애플이 네. 자동차를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10가지 이유? 옛날에 MS가 자동차를 만들지 말아야 될 10가지 이유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네. 물론 이게 이제 좀 반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모델이 오류가 많을 거다. 애플은 항상 첫 번째 모델이 오류가 많았다. 뭐 이러고, 두 번째 이유는 라디오가 안 잡힐 수도 있다. 라디오 같은 거. 레드 게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그 스피커에서 보노 음악이 무조건 나올 거다. 그 보노랑 했잖아요, 이번에 그 가수. 네네. 유튜브 음악이 자동으로 뜨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그 구글의 자동차, 구글도 이제 무인차 만들잖아요? 그거보다 두배 정도 비쌀 거다. 애플이 만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니까. 내비게이션 애플 맵이다. 이건 무조건. 한국에서는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오후 4시면 방전되지 않겠냐, 배터리가. 하루도 못 돌리고. 무슨 얘기지?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특정 부분이 구부러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밴드게이트. 어느 날 갑자기 느려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차를 이제 OS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제 느려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 아이폰 9 버전은 그 OS 업그레이드 하면 갑자기 느려지잖아요? 그쵸. 그런 현상의 차이도 있을 거다. 그리고, 정해진 공식 그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고치기 어려운 차일 거다. AS 쓰지를 너무, 못해.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유를 댔는데,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차가 만약 고장나면은 리퍼 차를 줄 거라. 네, 그런 거였지. 옛날에 MS 거는 뭐가 나왔었냐면, 블루 스크린이 있어서 못 달린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나왔었고. 재밌어요, 사람들. 근데 우리 뭐 옛날 속담도 있지만은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나올수록 점점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 전기차 시장은 이제 대체 에너지, 그린 청정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대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냥 오히려 애플이 전기차 안 만들고 이번 기회에 1인 탈 거. 날라다니는 거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걔네들은 우주선을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거 다치면 만들지도 모르겠죠. 네. 로메로다가 옛날 영화 중에 혹시 로켓티어라는 영화 아세요? 네, 알고 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아, 역시 나이가 보이네. 정말 좋아해, 그런 거. 아, 저 너무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뭐 로켓티어는 거의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의 많이 비슷한 것들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내게 개인이 아직 탈 없어갖고. 만큼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되는 거, 내게. 만들어 누가 보세요. 잡았습니까? 아, 불가능해요. 어느 세월에 이걸. 오늘 좀 들리는 이유로 19회였고요. 그설 전주에 좀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시간은 오늘이 2월 16일이 됐네요. 네, 2월 16일 새벽이고요. 아마 2월 18일 정도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집만 좀 빨리 끝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설날에 차례 다 지내시고서 조금 지루하실 때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또 게스트 원님 모셨고요. 어떻게 했어요? 저희 1시간 20분 정도 만드는 그랬는데요. 시간 그만 정말 금방 갔네요. 그쵸, 별로 얘기 한 건 많지 않은데 듣고만 있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참가 이제 요청 받았을 때 네. 그냥 참가만 하기로 하고 싶었거든요. 참가만 하겠다. 아. 네, 게스트 선배님 보려고 참가만 하겠다 그랬는데 재밌었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술 한 마시고 떠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 네, 사실 우리 IT에 대한 것들 참 재밌고 좋아하니까 또 무엇을 이제 수다죠. 수다를 떠게 되는데 이러면서도 저희들 항상 얘기하는 게 새롭고 재밌는 것들 놓쳐선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는 거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가젯 부분 2위까지 3위인가 2위인가 돼 있더라고요. IT제. 2위까지 갔네요, 그러면. 예. 예, 그리고 그 과학기술 분야 6위인가?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주시니까 올라가긴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선물 드린다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 네, 저희가 1위 하는 순간에 근사한 설문을 어떻게든지 간에 받아내가지고, 받아내서. 아, 그런데 참, 한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물론 페이지이지만. 네네, 김기수님이죠. 네, 김기수님이라고 한 분이 달아주셔서, 한 분이 달아주실 때는, 일단은 지난주에 그 디지털 정리의 기술을 드리실 거죠? 네네, 그럼요. 예, 그래서 남은 상품이 이제 아이링이 남았는데, 아이링이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실물이 제가 갖고 있거든요. 두 개네요, 두 개. 예? 두 개, 두 개. 예, 두 개가. 세 개. 예, 총 네 개가 있어요. 네 개씩이나 있어요. 네 개씩이나 있는데. 댓글 안 써주시네. 그냥 쓰시면 가져가는 건데, 안 쓰셔서 드릴 수가 없어요. 아, 나도 지금 하나 써야겠다, 내 걸로. 예, 쓰시면 다 거의 지금 쓰면은 당첨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쓰시는 분이 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네요. 아, 저희 뭐 사실 뭐 댓글을 뭐 구걸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뭐 근데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있어요. 제가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그 저희도 피드백을 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를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해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자금 우리가 먼저 재밌게 떠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별 상관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희가 놓친 주제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다뤄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사연이나 이런 그 이런 걸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여러 군데다 쓰실 수 있어요. 디지털 히어로즈.com에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남기실 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팟캐스트, 아이튠즈 팟캐스트는 근데 남기면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아이튠즈 팟캐스트는 그 점수 주고 리뷰 남기면 끝인 것 같더라고요. 더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 번 정도 쓰고 고칠 수는 있어요. 쓴 다음에 고칠 수는 있는데. 한 번 정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팟빵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냥 리뷰를 남기실 수가 있으니까 한 네 대 군데 쓰실 수 있는 데 있으니까 그게 좀 아무 쪽이나 남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걸 아이링 다 나가면 제가 또 딴 것도 찾아볼게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책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책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소통이 목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상품에 대한 것들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이슈들이 있으시거나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런 것들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에버노트 더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 거라든지요. 예, 뭐든지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해주신다면은 저희 특집편 때 한번 또 꾸려가지고 그런 것들 있지만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이유로 10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수고하셨습니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